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6일 스웨디의 왕국 국왕 까를 구스타프 16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스웨디의 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국왕과 친선적인 스웨디의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스웨디의 왕국에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